해변 있었나요 소매 끝에 두볼에 흐르는 물줄기를 닦아낸 탓에 해변 있었나요 눈꼬리 끝에 뜨겁게 차오른 물방울이 스며든 탓에 나 혼자 왜 단정 길을 잃었어 감정의 빈혈기 전쟁이 난 머릿속 추억의 물결 속 발을 담그겐 심장까지 열어 붙을 만큼 차가워 해변 있었나요 소매 끝에 두볼에 흐르는 물줄기를 닦아낸 탓에 해변 있었나요 눈꼬리 끝에 뜨겁게 차오른 물방울이 스며든 탓에 해변 알려주고 사라진 이 덕에 동공에 자욱하는 게는 거칠 날이 없네 둘이 걷던 모든 길을 편히 걷지 못해 사무치게 끌어안던 네가 이제 어깨에 소매로 눈가를 비벼 꿈이 아니라서 싫어 이런 나를 두고 어디가 내 기분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적이야 해변 있었나요 소매 끝에 두볼에 흐르는 물줄기를 닦아낸 탓에 해변 있었나요 눈꼬리 끝에 뜨겁게 차오른 물방울이 스며든 탓에 제일 잘하는 일 울적하면 내게 가장 편안한 줄 깨져버린 맘의 모서리는 뾰족해질 테고 찔리는 건 어차피 또 날 트지만 익숙한 상처인걸 익숙한 작별인걸 어색한 안녕과 덩그러니까지 익숙한 장면인걸 소매 끝에